북녘당에서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동포 형제 자매 여러분,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들과 남녘의 성도 여러분들도 평안하신지요?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의 진행을 맡은 저는 탈북민 김충성 선교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물과 같습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살 수 있고 물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물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독교의 상징으로 물고기를 사용했습니다. 헬라어로 이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과 남 해외의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1월 9일 오늘 월요일도 첫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며,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첫 찬양 보내드리며 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날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 그 사랑이 내 맘에 흐르니 나 주님께 무릎 꿇리. 아버지의 사랑 빚진 자 되니 내 증거는 오직 십자가 예수. 감사의 눈물 흘리며 나는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온누리의 주 사랑 전하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온맘 다해 주를 찬양.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날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 감사의 눈물 흘리며 나는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 온누리의 주 사랑 전하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온 맘 다해 주를 찬양.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온누리의 주 사랑 전하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온 맘 다해 주를 찬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라디오 방송 함께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년 365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방송입니다. 중파 AM 1566kHz, FM 106.9MHz로 제주극동방송과 서울극동방송을 통하여 북녘에 계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이 시간에는 신앙 초대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공이시죠? 이소명 목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저희가 저번 주에 목사님에 대한 이런 그 방송을 내보냈고 또 오늘도 저번 주와 이어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시게 된 그 네. 계기와 또 한국에서 지금 하시고 계신 이야기들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시면은 4개월 동안 요양하시면서 중국에 계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네. 나서 한국으로 오실 때는 어느 쪽으로 오셨습니까? 네. 그때 동남아를 경유해서 왔는데요. 네. 저희 때는 캄보디아에 몇 개월 동안 예. 이렇게 체류하다가 그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뭐 어느 쪽마다 다 루트가 틀리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렇죠. 베트남에 있었었거든요. 아, 그러시네요. 예, 거기 6개월 있다가 왔는데 그러면은 캄보디아에 계시다가 캄보디아에서 또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타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 한국에 딱 도착했으니까 그때 어땠습니까? 아, 드디어, 아, 그렇게, 오매불망하던, 예, 대한민국에 도착하니까, 네. 그간 가졌던 어떤 긴장감이라든가, 이제 새롭게 시작될 그 삶에 대한 기대감들을, 네. 가지게 되었죠. 참 우리가 한반도 크지 않은 땅이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까운 곳을 같은 민족의 땅을 멀리 그렇죠. 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한쪽으로는 서글픔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또 그 북한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면 나의 삶을 그렇게 바치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국 땅을 첫발 디디면서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아멘. 그 한국에 딱 도착, 공항에 도착하셨을 때. 네. 어땠어요? 그 한국을 보니까, 직접 보니까 어땠습니까? 제가 한국에 도착해서 그 공항에서, 똑같이 우리가 예.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뒤로 그렇죠. 이렇게 나와서 네. 그 시설들이 너무 이렇게 중국도 우리가 볼 때 깜짝 놀랐지만 중국에 비할 바 없이 예. 너무나도 잘 돼 있는 그 인천공항. 그렇죠. 물론 제대로 우리가 둘러볼 수는 없었지만 얼핏 보면서 예. 그리고 또 그 버스를 타고 그 도로를 달려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가 가는 그 기간에 예. 도로와 그 옆에 어떤 상가들 그리고 또 이렇게 주민지구들을 보면서 아, 굉장히 아, 생각했던 것보다 또 잘 정리되고 깨끗하고 그리고 또 서울에서 제가 놀랐던 것은 굉장히 이렇게 나무와 산들이 많다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어요. 보통 네. 보면 중국 같은 데서는 도시라면 산을 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굉장히 이 서울은 대도심에도 불구하고 녹화가 잘 된 그런 도시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네. 저는 이렇게 한국에 왔을 때 네. 자동차가 그렇게 많아요. 그렇죠. 저희가 새벽에 와서 그때도 네. 자동차들이 있었지만 그때까지는 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 저는 네. 자동차가 너무 많고 네. 가로등이 불이 확 켜져 있는 네. 게 아니 이거는 북한에는 우리 살 때 불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전등이 맨날 정전이 되고 했는데 이거는 뭐 그냥 길에다가 불을 쫙 켜놔가지고 변화처럼 해가지고 야 여긴 전기도 참 흔하다 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아마 중국에서 살다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중국도 그렇게 전기가 흔하게 쓰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예. 그것에 대해서는 아. 너무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예, 단지 중국에 비해서 또 비할 바 없이 이렇게 너무 잘 정돈되고 깨끗하고 그리고 질서가 있고 예. 아 너무 발전해 보인 그것이 더 제 눈에는 들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자 한국에 오셔서 뭐 다 거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뭐 조사 받고 그리고 네, 예. 또 교육도 받고 그럼 정식 한국 국적을 딱 신분증을 받아가지고 받았을 때 네. 그 마음이 어떠셨어요? 실은 우리가 그 조사 기간이라든가 하나원에 있는 기간 몇 개월 기간이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굉장히 좀 한편 기대 반 걱정 반이잖아요. 이제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과 아 이제 나가면 어떻게 이렇게 생소한 곳에서 살아가지 이런 마음이 교차됐었는데 네. 정작 나오니까 아 굉장히 자유롭고 물론 일가친척 하나도 없고 좀 생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통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한민족이라는 그 느낌이 있고 예. 그리고 또 정부에서 또 어떤 그런 책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집도 주고 어떤 도화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기대가 부풀더라고요. 여기서는 뭔가 노력하면 네. 꿈을 이룰 수 있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와. 정말 그 딱 하나원에서 나오셔서 집을 받으시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기관들 통해 가지고 네, 예, 그렇죠. 또 그리고 나서 목사님은 또 신학을 하셨으니까 네. 중국에서도 신앙생활을 하셨으니까 네, 그렇죠. 교회를 가셨을 것 같은데 어느 교회를 가셨어요? 아, 저는 처음에 와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항상 궁금했어요. 중국에서는 교회를 마음대로 갈 수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가 사역장에서 그냥 초절하게 계속 예배를 드렸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 교회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중국에 있을 때부터 이런 알던 교회들 이름을 들었던 예. 교회들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아, 그래서 뭐 명성교회도 찾아가고 소망교회도 찾아가 예배를 드리고 예. 뭐 온누리교회도 이렇게 찾아가고 하다가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온누리교회 선교사님들하고 협력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냥 온누리교회에 제가 출석하게 되었었습니다.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교회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는 그래 하영조 목사님이 그때 계셨었죠. 아, 그러셨군요. 참 그 교회에 이렇게 목사님 딱 가셨는데 네. 북한 사람이라고 또 탈북한 분이라고 교회에서 그 대하는 게 어땠습니까? 그때 뭐 사람들이 교회가 하도 크니까 사람들이 뭐 저를 북한에서 왔는지 예. 뭐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놀랐던 것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죠. 그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제가 그 교회에 가다 보니까 네. 또 탈북민들이 또 이렇게 한 분 두 분 이렇게 모이게 되고 그래서 그 온누리교회에서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하고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모여서 예. 기도도 함께하고 또 이런 어떤 공동체도 만들고 그런 일들을 진행했었는데 참 감사했던 것은 아, 저 북한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뭔가 소망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죠. 참 본 적도 없는 예.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력을 품고 기도하신 그 기도의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중국에서 신앙을 가질 수 있었고 또 한국에서 정착하면서도 살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께서 공동체도 생기고 또 신앙 생활도 하셨는데 그 신학교를 가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남한에 와서 저희가 중국에서 성경은 읽고 이렇게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그래도 기독교 그리고 또 교회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잘 알려면 또 한 주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준비되자면 신학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신학교 총신대라고 총신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신학 공부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어떤 영적인 눈들이 더 떠져 가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고 또 계속해서 신대원 과정을 마치게 되었는데 물론 사역들을 계속 이렇게 함께 동반해서 그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너무 많이 모른다 그래가지고 더 많이 알아서 잘 준비돼서 하나님이 때에 저 북한의 문이 열릴 때 그 땅에 교회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그런 회복의 역사들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항상 이런 부족하고 뭔가 갈증들이 있는 것들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 같은 사람을 보내신 것이 제가 이곳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어떤 것일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처음에는 북한에서 온 저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냐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교회에서 다른 분들을 만나고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할 일들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어요. 이 남한 분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려주고 또 그 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땅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고 어떻게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그들을 모색하는 것이 이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고 그 일들을 그때부터 해나갔던 것 같아요. 와 진짜 총신대에 가셨고 또 대학 신대원까지 또 졸업을 하시고 그리고 또 사명으로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진로를 찾아서 신앙생활 또 이어가셨는데 그러시면은 교회 개척을 언제 목사님께서 하셨습니까? 네, 제가 한국교회에서 한 8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회복이 때가 멀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인데 그 준비가 이미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만 명의 탈북민들하고 또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남한 성도들과 함께 그 일들을 지금부터 시작하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아멘. 이제 북한의 문이 열리면 갑자기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준비 안 된 그런 사람들이나 교회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어찌 보면 그 땅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또 북한에서 지금까지 고통과 억압 가운데 있는 우리 동포들을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가고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지 이런 경험들이 없다면 통일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일들을 지금부터 시작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수만 명의 탈북민들을 보내셨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고 경험이 없지만 그 뜻에 순종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지금 저희 교회는 북한에서 온 우리 탈북민들하고 이 남한의 성도님들 반반씩 이렇게 통일을 지금 그렇군요.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아 정말 어떤 분들은 또 뭐 북한 분들만 우리 사람들만 그 교회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남한 사람 절반, 북한 사람 절반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미 통일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시면은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면서 또 교회에 오시는 우리 탈북민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좀 감동적이었던 이야기 한 편이 있을까요? 아,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우리 탈북민들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다 소중한 거, 너무나도 귀한 분들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다 하나같이 귀하지만 네.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또 고향을 위해서 여기서 열심히 사시는 것들을 보면 너무 귀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요. 네. 실은 북한에서 그 수십 년 동안 또는 그 이렇게 북한에 있는 기간 동안 네. 그 모든 시간들이 어쩌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죠. 그분들의 이야기들 들어보면 너무나도 큰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분들이 이런 살아온 삶의 스토리를 들으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것을 보면 정말 이러한 아픔과 상처를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 치유할 수 있을까? 아무리 이렇게 훌륭한 상담이나 이런 치유 기법으로도 그 상처는 메울 수가 없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 오히려 그런 상처를 이기고 예. 오히려 그런 자기들이 겪었던 그 아픔을 승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격려하고 또 손잡아 일으키고 함께 가는 예. 그런 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모습들로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청년들은 또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이제 예. 하나님께서 고향을 회복시키실 때에 내가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이루어야 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준비되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탈북민 성도님들을 보면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네. 그분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래서 저 북한을 기필코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의 어떤 기질 있잖아요. 예, 그렇죠. 저는 이렇게 정말 남한 분들도 훌륭하지만 남한 성도님들도 예. 정말 저는 북한 분들을 항상 이렇게 입에 달고 칭찬하는 게 뭐냐면 북한 예. 사람들에게는 어떤 남한 분들에게 없는 기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강인함이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독재 체제하에서 계속 이렇게 눌려 살고 길을 막고 살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물론 단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단순함과 순수함을 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장점으로 사용하신다. 아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탈북민들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 많은 세상의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제 저 북한의 문이 열리고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갈 때 저 북한 땅 가운데 이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사명자들이 일어나겠다. 아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쩌면 저 북한의 회복을 그렇게 이루시려고 역사하시고 어쩌면 그것에 고대하시고 집착하시는 것처럼 느낄 아멘. 정도로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정말 그 탈북해서 이렇게 한국에 오신 분들 정말 3만 명이 지금 넘었는데 네, 그렇죠. 이 3만 명 중에서도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하고 안 믿는 분들하고 그렇죠.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중국에서 하나님을 예. 믿고 그리고 또 남한에 와서 또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네. 준비하면서 많은 탈북민들을 만나보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구분된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예. 이 남한 생활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쉽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있지만 무한한 경쟁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북한에서 눌리고 제한된 생활을 했던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네. 어찌 보면 생소하고 힘든 또 하나의 이런 삶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남한에 와서 이런 경쟁사에서 낙담도 하고 좌절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단지 배불리 먹고 따스한 집에서 자고 이것만이 인간의 삶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셨고 또 아, 네. 어떤 목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길을 향해 갈 때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어려움들을 누구보다도 잘 극복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때 우리 탈북민 청년들을 보면 굉장히 감탄하게 돼요. 아.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고 예. 이렇게 강인하고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 아멘.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정말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북녘 해방을 위해서 네. 기도로서 준비하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북한을 탈출하셔서 또 대한민국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지금은 이렇게 교회에서 남한 사람 절반, 북한 사람 절반 해가지고 청년들도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계신데 우리 목사님께서 앞으로 비전이 계시다면은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네, 그 비전은 저 북한 땅이 하루빨리 회복되고 그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땅의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또 그 일에 우리 북한에서 온 우리 청년들이 또 북한 예. 우리 탈북민들이 앞장서고 또 북한에서 지금까지 그 모진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우리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그 회복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에 저가 어떤 자그마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면 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저의 삶을 드리고 싶다는 것이 저의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소명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듯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하게 선포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이소명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라디오 방송 듣고 계십니다. 신앙 초대석으로 함께하였습니다. 이어서 찬양 보내드리겠습니다. 손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리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시와 그림의 반석의 길 보내드릴 텐데요. 풍력당에서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굳건한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집을 건축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반석 위를 걸으리라.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주님이 뒤에 거친 파도 반석 되리라. 반석 나는 무지개를 구하리. 나는 주의 약속 믿으리. 내 삶에 이해 못한 상황이 나와 주를 멀어지게 할 때 가장 깊은 어둠 속 에서도 주의 눈에 내가 보이리. 반석 위를 걸으리라.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주님이 뒤에 매일 이 시간에는 신웅경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호세아 8장.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는 사람아, 너의 입에 나팔을 대어라. 이스라엘은 내 계약을 깨뜨리고 내가 준 법을 어겼다. 이스라엘은 저희 하나님을 안다고 나에게 외치면서도 나에게서 받은 좋은 것을 뿌리쳤으니 적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리라. 내가 세우지도 않은 것을 왕이라고 모시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대신이라고 받들며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제 발로 죽을 땅에 걸어 들어가는구나. 사마리아야, 너의 송아지를 버려라. 내 진노가 너의 주민들 위에 떨어지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라야 순결해지겠느냐? 그 송아지는 대장장이가 만든 신 따위도 못 되는 것. 사마리아의 송아지는 토막나고 말리라. 바람을 실어 회리바람을 거둘 것들. 곡식 줄기는 서 있어도 이삭은 여물지 않고 여문다 해도 남이 거두어 먹으리라. 이스라엘은 여러 민족들 속에 파묻혀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쓰레기가 되었다. 마치 외로이 떠도는 들나귀같이 아수르로 가고 에브라임은 선물로 사랑을 사려는구나. 이 민족 저 민족에게 선물을 뿌리지만 나 이제 흩어버리리니 얼마 동안 왕과 대신을 세우지 못하리라. 에브라임은 제단을 많이도 세웠으나 죄를 벗으려고 세운 그 제단들이 죄를 더해주는 제단이 되었구나. 만 가지 법조문을 써주면 무엇하랴. 남의 것인 양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을. 즐겨 재물을 잡아 바치고 그 고기를 먹지만 이 여호와는 그것이 하나도 달갑지 않다. 나 이제 이 백성의 죄를 잊지 않고 벌하리니 할 일 없이 애굽으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은 저희를 낸 자를 잊고 대궐만 지었다. 유대는 도시마다 튼튼한 성을 둘러쳤지만 나는 그 성읍들을 불질러 대궐들을 살라버리리라. 신흥경 골사의 조선어 성경 낭독을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국립합창단의 합창으로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이 찬송 보내드리겠습니다. 누가 나의 괴로말며 또 나의 슬픔할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나 슬픈 일 당합니다. 나 자주 실패합니다. 나 심히 괴롭습니다. 저 마귀 유혹합니다. 나 승리하게 하소서.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1월 9일 월요일 방송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는 탈북민 김충성 선교사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 되십시오. 내 아버지